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증강한 땅크 장갑 보병 연대 겨울철 포하 공격 전술 연습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증강한 땅크 장갑 보병 연대 겨울철 도하 공격 전술 연습을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 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류군상장 리영길 동지,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사단장 류군상장 김성철 동지,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항공군 상장 김광역 동지가 맞이했습니다. 증강한 땅크 장갑 보병 연대 겨울철 도하 공격 전술 연습은 땅크병 장갑 보병 구분대들이 강행 도하 및 추격 전투를 벌려 급히 방으로 넘어간 적들을 비행대의 지원 밑에 소멸하기 위한 협동 동작과 전투 행동 방법을 숙련함으로써 작전 전투 계획의 현실성을 확정하고 싸움 준비를 더욱 완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감시서에서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사단 1땅크 장갑보병 연대장의 결심보고를 청취하시고 연습을 개시할 때 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연습에서 적정은 이미 차지하고 있던 전투지대를 빼앗긴 적들이 강한 기선에서 급히 방으로 이전하여 공세적인 행동으로 아군 부대들의 공격을 좌절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공경 정찰이 진행되고 번개같이 오름도화한 전투환대란 강 대안의 지배적 고지들을 보리에 기습 점령한 다음 중심으로 기동했으며 련대가 장비하고 있는 화력타격 수단들이 적의 거점들을 타격했습니다. 이어 연대의 화력지원 호출을 받은 보장 직선기들이 목표 상공에 연이어 날아와 무자비한 공습을 들이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적의 머리 위에 명중탄 불소나기를 퍼붓는 무장 직승기들의 공습 전투 행동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땅크 잠수 도화장과 장갑차 수상 도화장, 뜰다리 도화장의 오름을 날려버리는 요란한 폭음소리가 천지를 진감했으며 얼어붙은 강줄기를 동강내며 장벽같은 오름기둥이 하늘을 치받으며 불쑥 솟구쳐 올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전진보장 구분대 군인들이 자기들이 맡은 임무를 원만히 수행한다고, 잘한다고, 실제 전투를 보는 것만 같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도화장은 불도가니 마냥 끌어번졌으며 잠수도화, 수상도화, 뜰다리도화로 강을 넘어선 땅크 장갑차들이 질풍같은 공격으로 적의 방어선을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뜨리면서 도주하는 적들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기뻐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주목이 제일 세기로 소문난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사단이 확실히 다르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강하천과 험준한 산발들이 요새처럼 둘러싸여 있으며 작전 전투 행동에 미치는 계절적 영향이 각이한 우리나라의 자연 지리적, 기상 기후적 특성에 맞게 인민군 내에서는 앞으로 오늘과 같은 실존화된 강도 높은 훈련들을 계절별로 주야 일기에 관계없이 더 많이 조직 진행하여 전법을 부단히 연구 완성하고 풍부한 전투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인민군 내안의 모든 땅크 장갑 무력을 그 어떤 작전존 뒷무도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더욱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남반부 공격작전 지대 안의 산악과 진포를 강화천대를 단숨에 극복하고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부리번쩍나게 와닥닥 쓸어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훈련에서 전투적 성능이 과시된 우리식의 새로운 겨울철 도하기제를 모든 전진보장 구분대들에 장비시킬 때에 대한 문제, 도하기제와 장비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더욱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일 때에 대한 문제, 공병정찰기제의 현대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때에 대한 문제 등 인민군대의 싸움준비 완성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 군인들은 자기들이 건넌 훈련길이 조국 통일의 열병광장과 있다 있으며 총대를 강화하는 데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사회주의 조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당의 훈련 혁명 방침의 요구대로 백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인민군 지휘 성원들과 연습 참가자들은 몸소 훈련을 지도해 주시며 백전백승의 방략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훈련장에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뜻깊은 2017년을 훈련 혁명의 해, 싸움 준비 완성의 해로 빛내일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